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텅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허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칠시보 1986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 정치가 있는 한 우리 저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한 명곡입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서정 깊은 가사 영상을 통해서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추억 깊고 서정이 강한 시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예술적 해답이 철학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이라는 감동 깊은 시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전업 높은 선군의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준엄했던 권한의 나날에도 선군의 총대로 원수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전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낸 데 대한 자부심이 잘 형상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탁월한 선군 용장들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가장 전업 높고 강위력한 불패의 저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내 나라를 당과 수령을 받도록 더욱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교리를 의미 깊은 시용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렇듯 감명 깊은 시용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족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조식으로 이루어진 노래 선율은 정서적으로 거조되는 둘째 부분의 첫 악단에서 평행대조회로 유동하면서 보다 강렬하고 지향적인 정서로 서정적 주인공의 한없는 긍지와 환희에 넘친 감정세계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선율은 마지막 악단에서 경과 보조 진행과 육도 조약으로 선율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2도 아래에서 모속하는 특색있는 선율 진행으로 선군의 저국을 빛내어갈 서정적 주인공의 교리를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철학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탁월한 선군용장 경애하는 김정은 덩지의 용도 밑에 더욱더 강성 본영하는 김일성, 김종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의 노를 보며 생각하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종송환 작사, 김혜송 작곡인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니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된 가요로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깊은 사색과 철학적인 소정 속에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1절 가사에서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모습을 오목한 겨울에도 푸르른 모습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에 비교 형상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오목한 겨울에도 푸른 숲 솔레일 내일을 그려보게 하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급변하는 세계정치 정세 속에서도 혁명의 붉은 길 높이 휘날리며 사회주의의 벌으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고연히 서사 반지의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조국에 대한 우리 군대안민의 한없는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태양의 빛을 받아 푸르른 기상을 잃지 않는 옥센 소나무와 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천만년 무궁 본영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의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형상은 사색적이고 세련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서저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낮은 음구에서의 약박으로 시작되는 노래의 선율은 약박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짧은 리듬과 강박의 긴 리듬의 안받침 속에 굴곡을 지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진행으로 웅심 깊고 진실하며 절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굳은 졸개와 변심을 모르는 높은 뜻의 상징으로 되어왔고 일찍이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 선생님께서 지원의 원대한 뜻을 담아 조선 독립의 의지를 노래하셨던 푸르른 소나무. 그 소나무의 푸르른 옥센 모습에서 조국의 굳건함과 위대함,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회 깊고 뜨거운 격정이 흐르는 전반 부분의 선율 진행은 후반 부분에 이르러 거조적인 선율 진행으로 노래에 심어온 사상을 무게 있고 절절한 정서 속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요 노를 보며 생각하니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푸르른 소나무의 옥센 기상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대대로 탁월한 수령을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깊은 사색 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성한 입새우의 흰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